이 시간에는 너리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고향집에 피어난 김정일화. 정일봉이 노을빛이 하도 붉어서 꽃들은 송이송이 붉게 타는가 소백수의 물결이 하도 맑아서 잎들은 싱싱이 푸른 것인가 아 수시던 정든 뜰하게 햇빛처럼 눈부신 사랑의 꽃송이 투사들의 큰 녹시 스민 땅 위에 아름답게 활짝 핀 추성의 꽃송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창밖에 한방눈 내릴 때. 제면 꽃보라로 바꾸드릴까. 아,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낮과 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환희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